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공고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14일 비행기로 킨샤사에 도착했습니다.